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승의 윤대가 오늘도 말해주니. 나의 그날은 저 멀리 갔어도 못 잊을 추억은 이 심장 울리네. 불비를 해치신 수령님 그 모습, 백승의 기치로 전망을 부르네. 위대한 전승에 빛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네. 바위도 불타도 준엄한 나날이 이 나라 아들 딸 목숨 바쳐 싸웠네. 결전에 나가며 서러운 맹세문 오늘도 이 가슴 울려주네.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던가. 위대한 전승에 빛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네. 빛나는 이 땅이 용웅의 후손들 승리자로 자라니. 성군의 기치를 더럽게 날리며 강중앙 따라서 용가선 걸지. 우리가 나가는 최후승리 한길에 전승에 빛나는 연대는 영원히 이어지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승의 미아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.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